이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다치신 거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골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무릎 자체에 좀 외상이 있으시네요. 한동안은 걷는 거나 이런 게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입원을 아무래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입원하시는 게 무섭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무섭게 제가 항상 옆에서 치료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요.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요? 많이 아팠겠네요. 그럼 얼른 치료해 줘야겠다. 그러면 오늘 입원하고 입원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오늘은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그리고 내일 상태 보고 퇴원할 수 있으면 퇴원하도록 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 오늘 당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입원해서 누워있으니까 어때요? 많이 힘드죠?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후까지는 계속 진료가 있어서 계속 붙어 있긴 힘들고, 진료가 끝나는 대로 계속 와서 같이 놀아줄게요. 그러면 얼른 진료하고 올게요. 그리고 절대 다른 데 가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제 핸드폰 번호니까 무슨 일 있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그러면 진료 도중에라도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그러면 조금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얼른 진료 보고 올게요. 잘 자고 있었어요? 이제 진료 끝나고 와가지고 많이 심심했죠. 일단 지금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안 되니까 어떻게 놀아줄까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맞춰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한번 맞춰봐요. 여자친구 있냐고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여자친구가 없네요.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요? 아직까지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 좋아해요? 볼 빨개지는 거 보니까 저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원래 이렇게 환자한테 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그 말을 안 믿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 그 말을 안 믿긴 하는데, 오늘은 그 말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데이트도 못하고. 그러면 안에 있기 너무 답답하니까 어차피 병원에 앰뷸런스 있으니까 그거 타고 잠깐 전망 좋은 데 갈까요?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 어떻게 보면 데이트이자,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환자 관리?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요. 우리 같이 드라이브 조금만 하고 와요. 이렇게 뭔가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엄청 좋은, 전망 좋은 드라이브 길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구름이 내 몸에 걸쳐져 있고 밑에 봤을 때다 보여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서울 시내를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네온사인들도 너무 예쁘고, 가로등 불빛도 너무 예쁘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불빛들을 내는데, 그 불빛들도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그런 전망 좋은데. 그러면 얼른 전망 좋은 데 가서 우리 데이트해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데이트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나마 좀 괜찮죠. 오늘은 절대 건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업어줄 테니까 전망 좋은 데 가서 나한테 업혀 있어요. 알겠죠? 제가 말했던 곳이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힘들 때나 기쁠 때, 행복할 때, 그리고 특별할 때 여기를 제일 자주 와요. 여기 오면 정말 다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와요. 이제는 같이 자주 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업고 있으니까 뭔가 좀 멋인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요. 이게 환자복이라 조금 얇아서 그냥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업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누구랑 같이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혼자만 와서 힐링하고 갔는데 같이 오니까 두 배로 힐링이 되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건 뭘까요? 완전 글래머신데? 되는 그런 느낌. 밤 되니까 조금 춥죠? 그럼 차에 탈까요? 이렇게 전망 좋은데 와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갑자기 뽀뽀를 이렇게 좋은데 데리고 와줘서 선물이라고요? 에이, 선물치고 너무 좋은 장소를 알려준 것 같은데 뽀뽀로는 안될것 같은데. 다른 거를 더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나는 뽀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니까 너의 가슴이 나의 등에 닿았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못 끝낼 것 같아. 멈추지는 못할 것 같아. 않았어. 빨리 나.